난 몇 번째 다투고 있는 건지 Wait a minute 타이밍이 없어 진심은 없어 이제 난 고개 숙였어 What is love 항상 내 입을 막고 사랑이란 말에 거지 같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잃어버리게 다 말라버린 가슴을 애써 붙잡아도 벌써 네 모습이 흐릿해져가 I can see Just don't leave me It's not my fault, but it's 듣는 듯한 말해 아니라 해 No way 귀를 막고서 듣지 않은 넌 이젠 두려워 모두 내려놓을래 Fade away Away, away, away, away 이제 끝났어 다신 찾지 않을래 Fade away Fade away